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85쪽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죽음 그것을 맛보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치욕 능욕을 제거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요 나무에 달려 새들에게 뜯어먹히거나 들짐승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버려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연약했던 그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구하게 했고 그 예수님을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자신이 본래 쓰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로 영화롭게 높이시라는 것을 하나의 전조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심판이 마땅한 죽음이 마땅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 영광을 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우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구속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사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결국 자기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세 번 이상 그 8장부터 세 번 이상 자신이 죽임을 당할 거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고, 그렇죠?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이후 3일째 되는 그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죽음이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서 힘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도 강력한 힘인 이 죽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죽음도 힘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증거를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갈릴리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그곳으로 너희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루시죠. 우리 오늘 본문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떠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심으로 또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심으로 그분의 뜻하신 바를 또한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다시 한번요. 말씀한 바를 이루심으로 그분이 뜻하신 바를 또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은 그 안에 각각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하신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살펴볼 건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것을 뜻하신 걸까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용서와 새 생명,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있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합당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그분의 뜻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보이심으로 그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력과 그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로 부르신 것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용서가 주어졌고 의로움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이 부름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실패한 자들 그들이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많이 넘어지는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은 또한 너그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심으로 자신이 뜻하신 바를 또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저런 죄와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자기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